허브스 뉴스. 한양 인재개발원 리더십센터 교육 조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부문은 대학원 석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박사과정 등입니다. 담당 업무는 온라인 녹화 강의 수업 운영, 지원 및 부서 업무입니다. 근무 장소는 한양대학교 인재개발원 리더십센터 히트 건물 504호입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면접 대비를 위한 AI 모의 면접 응시권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AI 역량 검사 모의 응시를 원하는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 졸업 예정 및 유보생, 2021년 2월, 2021년 8월 졸업자입니다. 신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 개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 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 우수 장학생 선발 공고입니다. 신청 가능 자격은 고고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보존학과, 사학과 등 이와 유사한 문화재연구 관련학과 재학생입니다. 1인당 장학금 150만원과 재단 문화행사 초청 및 간행물, 문화상품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북한이 28일에 자강도에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뒤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 배치하면 대남 핵기습 위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조치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백신 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증명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이 오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 지마켓, 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의 소비는 포함되지 않고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됩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3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현,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